You could be my only star. You could be the moonlight. 이대로 우리 영원하자 forever. 그 유감이 없나 믿어 미쳐뛰는 heart 그건 나의 돈 yeah 어딜 방황했어 찾아낸 핀도 make me feel so 그 무엇도 너와 비교 못할 거라고 우주 그 끝은 몰라도 신기한 일이야 네가 느껴져 No matter where you are Cause you could be my only star You could be the moonlight 난 세상에 너 하나면 돼 Forever 내게 달려가 어둠을 뚫고 미친 그 질주로 널 안을게 Let's make it forever Controller, feel I saw that you're running naked.